너는 힘들었겠지.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.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.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. 왜 말 안 했니? 아니 못한 거니?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?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?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?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?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?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?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? 아니면 내 해야만 하는 거니?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. 그래, 더 이상 웃지 않을게.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.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.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까.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. 눈물이 나나 봐. 참아야만 하겠지.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. 내 마지막 사랑은 돌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. 만나기를.